부드럽게 촉촉하게 달콤하게 말해줘요.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내 생각 나지 않을 때도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다정하게 말해줘요. 부드럽게 촉촉 촉촉하게 달콤하게 말해줘요. 밥 먹다가 길을 걷다가 그대가 혼자 있을 때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대가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그 소리 들